생전 많은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요, 나만을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만한 여자는 결코 찾아내지 못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쓴 묘비문이 실제로 있다고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산골 마을인 사핀타라는 곳에 마음유지는 이런 웃기는 비문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평생 많은 돼지를 도살했고 그 고기를 많이 먹었다. 아마 내가 먹은 돼지고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문도 있고요. 내게 아내가 두 명 있었다. 한 명은 진짜 아내고 한 명은 하녀였다. 뭐 이런 바람둥이의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또 결혼 후에 아내가 꼼짝 못하게 했다. 나는 슬픔 속에서 눈을 감는다. 뭐 이런 궁처가의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런 솔직한 비밀이나 심정을 비문에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was mine, you know they take it away. But still I'm feeling good, so that's okay. I'm up in my room just singing a song. Listen to the kick drum kicking along. Yeah, Lisa likes jazz, she's her number one fan. But I know I'm bad, cause I do the fart man. Everybody, if you can, hey everybody, did I remind you? I'm a Bartman. Bring it, baby. Oh, yeah, I'm bad. I'm real bad. Whoa, I'm bad. She's a Bartman. Oh, yeah, you call that dance? Ha! Watch this rhythm. Yeah. Wow, man. 서울 성동구 화양동의 가영씨, 정민오빠 생일 축하곡으로 또 서울 동대문구 휘경일동의 홍원표씨, 명근이의 생일 축하곡으로 신나고 괜찮은 곡 아니었습니까? 만화영화죠. The Simpsons 중에서 주인공들이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Sing the Blues라는 앨범. 그 중에서 Bart Simpson이 부른 Do the Bart Man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전남대학교 의학과 2년에 계신 염성란 씨 어떠셨어요?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는데 이렇게 신나는 곡 들으면 좀 공부가 잘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띄워드렸는데 마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연민정 씨, 굉장히 어려운 말들 잔뜩 적어주셨네요. 바른 말 하되 모냐지 말기, 다스리되 억누르지 말기, 옳은 일 하되 자랑하지 말기, 으릅되 거드름 피우지 말기, 옳은 뜻 가지되 강요하지 말기, 겸손하되 간사하지 말기, 많이 알되 수다 떨지 말기, 친절하되 지어하지 말기, 노력하되 계산하지 말기, 절제하되 인색하지 말기, 뭐 끝이 없습니다. 커지되 바람들지 말기, 어울리되 물들지 말기, 섬기되 밝히지 말기, 안 보이되 돌아서지 말기.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할 만한 일들을 36가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이것들을 되뇌이면서 오늘은 한번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활해보자 한다면 그 하루는 굉장히 성공적인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연민정 씨 고맙습니다. 제가요, 보답으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챔프 중에서 If You Remember Me 아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오늘은 글로리아 로리의 노래입니다. It's not the way.

거칠어진 손에는 언제나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 가시 중에서도 아마 자식 때문에 도친 가시가 제일 깊게 박혀 있고 가장 따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금방 웃으십니다. 날마다 커가는 자식의 대견스러운 모습 때문인지 그 아픔마저 감추시는 모양입니다. 하시면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엽서에 뭐 정성이 가득한 사연을 담아주셨어요. 서울서초구 잠원동의 현진학생. 자, 어머니의 주제가 같은 곡 아니었나 싶었어요. The Shadow of Your Smile. 영화 고백, The Sandpiper 중에서 오늘은 살아보니 아주 감미로운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생신 축하곡으로 괜찮았습니까? 아주 비 내리는 날에 이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창밖으로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멀리에서는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너무나 편안한 밤입니다. 이런 밤에는 지난 추억들을 더듬으며 웃음 짓기 아주 알맞죠. 추억 속을 거닐 수 있도록 감미로운 영화 음악 선곡해달라고 광주 동구 산수 삼동에서 구연신 씨가 신청해 오셨죠.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라임라이트의 테마를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태양은 가득히 블랭슬레이의 주제곡은 니니 로스의 트럼펫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정인자 씨 듣고 계시죠?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립니다. 영화 라인 나이트의 테마 그리고 플레잉 솔라에어 태양은 가득히 테마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 다 두 곡 다 추억의 영화들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얘기들은 아주 최신 뭐랄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의 오늘 이 시간까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자 비디오 별점 매기기 시간인데요. 미개봉작을 중심으로 개봉됐다 하더라도 언제 내려졌는지 모르게 금세 간판이 내려진 영화들 또 비디오로 출시된 제목과 출연자는 그럴듯한데 글쎄 과연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비디오들을 가지고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와 함께 얘기하는 순서죠. 자 정성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이 오늘 같이 얘기할 비디오 제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6월에 출시된 비디오들 8편을 보았습니다. 먼저 맨하탄 미스터리, 카프카, 마미 마켓, 빈센트, 욘커스가의 사람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도시, 마지막으로 콘헤드 대소동. 별 5개, 4개, 3개, 2개, 1개로 매기죠. 5개는 이거 5개 정도면 뭐 비디오 대여료가 아깝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그 하나 인사를 드릴게요. 네. 별 다섯 개짜리는 1년에 네. 네. 10편 이상은 절대 주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이 네. 제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별 4개는 우수, 별 3개는 보통, 별 2개는 좀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별 하나는 비디오 헤드를 아끼십시오라는 경고장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맨하탄 미스터리부터 시작할까요? 아, 맨하탄 미스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네. 이 맨하탄 미스터리가 저는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의 비디오가 출시되어 나오려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우디 앨런의 최신작이다. 정말 최신작입니다. 그렇죠. 이자 또한 제 생각으로는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우디 앨런은 가장 열광적인 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우디 앨런의 영화 중에서 정말 수많은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꼽는 영화라면은 맨하탄 그리고 경범과 중죄, 젤리그, 남편과 아내들인데 여기에 맨하탄 미스터리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별 다섯입니다. 이, 다섯. 예, 이것은 그리고 별 다섯을 받아 아주 마땅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디 앨런이야말로 지금 미국 영화계에서 이 사람과 견줄 만한 감독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로버트 알트만 뿐입니다. 이 로버트 알트만에게도 비견할 수 있는 미국 인디 영화의 거장이라는 칭호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인디 그러니까 독립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다소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디 앨런은 메이저 외부에서 자기 영화를 배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디 앨런 영화는 뉴욕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지지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위크를 중심으로 해서 순위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 추순이 터져나왔을 때 웬만한 감독 같았더라면 이것으로 그냥 끝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미국 사회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는 날에는 정치인 그리고 예술인은 그 자리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70년대 최고 걸작을 만들었다고까지 평가받은 로만 폴란스키가 소녀 추행 사건으로 결국 미국을 쫓겨났고 그 기억이 폴란스키로 하여금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식인들은 우디 앨런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하라는 그의 동정론이 우세했기 때문인지 심지어 그 사건 자체를 패러디시킨 남편과 아내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아주 기세 등등하게 맨하탄 미스터리까지 등장했는데 인간이 미워도 어떡하겠습니까? 영화를 잘 찍는 것을 이 영화 속에서는 그의 아내였었던 미아 페로우와 헤어지고 그 이전의 아내였었던 다이언 키튼과 오랜만에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맨하탄의 고층 빌딩 아파트. 여기 우디 앨런과 다이언 키튼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집 노부부와 친해져서 함께 차도 마시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만 그 아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디 앨런의 기민한 추리가 시작됩니다. 혹시 혹시 그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서 많이 본 얘기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우디 앨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을 벗난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은 스타일은 히치콕 스타일이 아니라 오선일지의 상해에서 온 귀부인을 그대로 갖다 베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네. 상해에서 온 귀부인과 똑같이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어나간 전체적인 조명 플랜은 모두 존 휴스턴 감독의 말타임의 필름 누아르 스타일을 그대로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만들어 나가는 중심에 있는 것은 우디 앨런이 아니라 다이앤 키튼입니다. 다이앤 키튼을 중심으로 놓고 시침 뚝 뛰고 영화를 잉그마르 베일이라는 영화 스타일의 미장센으로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디 앨런은 영화를 찍으면서 마치 잉그마르 베리만 풍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고는 빙글빙글 웃습니다. 만일 베리만 영화가 필름 누아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볼래 한번 라는 식의 영화적인 퍼즐 감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화광들에게는 한번 영화사와 한번 겨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비디오 매니아들한테는 근래 보기 드문 게 흥미진진한 코믹 미스테리 누아르 추리 공포물을 그리고 일반 비디오 팬들에게는 아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숨어있었어 이 안경 쓴 친구 꽤 웃기는구만 그러니 이 친구 다른 영화 빌려봐야지 하고 우디 앨런 영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줄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종종 우디 앨런 영화가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거나 또는 그 스스로 너무 지적인 스노비즘에 빠져서 가끔 역겹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이 영화는 비교적 그의 영화 중에서 쉽고 쉽다고 해서 꼭 그것이 천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디 앨런은 자기의 영화 속에서 당당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궁예에 맞는 말구미 같은 영화네요. 그리고 별 다섯. 다섯입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스티븐 소더버그의 두 번째 영화. 네, 카스카죠. 예, 맞습니다. 이 스티븐 소더버그 영화는 우리나라의 개봉에서도 찬반 양론이 많이 갈렸었는데요. 네. 특히 그의 영화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었었고 또 제르미 아이언스가 등장한 영화이기도 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 부조리의 소설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어찌하여 변신이라는 소설을 끝내고 성이라는 저는 이 소설 몇 번 도전했다가 계속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아주 고등학교 때 제가 뽑는 아주 악몽 같은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그 성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의 비유를 추적합니다. 아마도 소더버그도 이 소설 읽기가 꽤 끔찍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이 소설을 읽기가 끔찍했었는지 초반부에서는 여전히 소더버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힘에 부치고 게다가 이 영화 저 영화를 느끼고 심지어 성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컬러 필름으로 찍은 대목은 아주 따분한 상상력의 연속입니다. 저는 소드버그 감독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를 봤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영화를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도 찍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소드버그는 새로운 세대라 불릴만 하고 그랑프리를 받아도 스파이크리 별달리 투명을 드러놓지 못할 정도로군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프레임도 소더버그가 아이디어만 뛰어나고 연출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모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소더버그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에겐 연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소더버그의 두 번째 영화는 제 생각에는 잘 주어서 소더버그에게 그래도 기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별 2를 주겠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화 중에서 기대할 만한 영화는 이미 세 번째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비디오로 나와 있죠. 언덕의 왕 킹 오브 힐즈가 나와 있죠. 이 영화를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더버그의 팬이시라면은 카프카는 그냥 건너뛰는 편이 오히려 그를 위한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주어서 별 2랍니다. 세 번째 영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미 마켓입니다. 제목만 해도 좀 엉뚱한 제목이죠. 엄마 시장이라는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감독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건 타미야 브레이리스라는 감독이고 주연은 미국의 모든 국민학생 남자 소년들이 꼭 데이트하고 싶은 남바 1으로 뽑는 그래요? 컬럼스키가? 예, 안나 컬럼스키는 그 미국 영화 잡지 프리미어에서 매해 그 독자들로부터 네.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투표해가지고 인기 차트를 뽑는데 국민 학생들의 카드만 모두 모아보았더니 1위는 안나 클럼스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맥컬레이 컬튼을 훨씬 능가했다고 하니 이 소녀 아가씨 인기가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3남매의 엄마 바꾸기 이야기입니다. 제 남매는 엄마로부터 무지하게 야단맞고 난 다음에 아휴 엄마가 차라리 더 좋은 딴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세 명이서 주문을 외우자 엄마는 뿅 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엄마 시장에 가서 새 엄마를 데려올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시장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는 단 세 번밖에 없습니다. 3, 세 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첫 번째 엄마를 모셔왔더니 이 부자 엄마를 모셔옵니다. 부자 엄마가 오면 모든 걸 다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부자 엄마는 도대체 깐깐하기 짝이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란 모조리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 엄마를 반납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를 모셔옵니다. 첫 번째 엄마가 너무 깐깐했으니 두 번째 엄마는 좀 활달한 엄마를 원하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엄마를 모셔옵니다. 게다가 이 엄마는 캠프의 아주 그 광적인 엄마이기도 합니다. 모셔왔더니 이 엄마는 아이들을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킵니다. 이 엄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엄마도 반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마를 모셔옵니다. 좀 재미있는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생각에 서커스단 고개사를 모셔옵니다. 고개사를 모셔왔더니 웬걸 온갖 고개사 친구들을 끌고 들어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남매는 역시 그래도 진짜 엄마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동 같은 이야기를 도대체 이 시간에 나와서 소개하다니 정은임 씨에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라고 아마 열혈 영화음악실 광들께서는 분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명의 엄마를 한 여배우가 연기합니다.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헐리우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브레리스는 정확히 배우를 고른 셈입니다. 그 엄마 역할에 등장하는 배우는 시시 스파이스액입니다. 이 시시 스파이스액은 알다시피 테렌스 멜릭의 데뷔작인 나쁜 땅 그리고 브랜드 팔마 감독의 캐리 또 광부의 딸로는 이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그리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실종에서는 잭 레몬과 함께 시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찾아다니며 한바탕 연기 승부를 하여 잭 레몬 못지않은 연기파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막혀선 안나 클럼스키 때문이 아니라 시시 스파이스액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별표는 스파이스액을 위해서 저는 별셋입니다. 수도복으로서는 굉장히 배 아픈 얘기는 하겠지만 제르미 아이언스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빈센트 얘기해볼까요? 빈센트는 아마도 우디 앨런과 맞교를 만한 배우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바로 그 감독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입니다. 네. 로버트 알트만이 빈센트를 찍을 때 로버트 알트만은 불행히도 시기를 잘못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두 편의 반고호에 관한 영화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스 비알라가 만든 반고호는 정말 걸작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도 미술, 그러니까 화가에 관한 영화가 나온 것 중에서는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이 이상의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겨루자라면 딱 한 편 정도 자크 리베트가 찍은 라벨도아시스 미녀 싸움꾼 정도라면 한 번쯤 겨뤄보겠지만 모리스 피알라의 반고호는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로버트 알트맨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는 팀 러스와 폴 라이즈가 그 빈센트 반고호와 그의 동생 데오의 관계를 찍고 있습니다. 모리스 피알라의 영화가 반고호가 만나는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나갔다면은 로버트 알트만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천재 반고호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천재라는 인간들은 종종 그 주변의 인물들을 망가뜨려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빈센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알트만이 애정을 갖는 것은 빈센트 반고호가 아니라 바로 그의 동생 데오입니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 로버트 알트만은 그의 독특한 중크메라 솜씨도 여전하고 그리고 로버트 알트만 감독은 지금까지 화가를 다루었었던 수많은 영화들 그러니까 빈센트 미넬리가 찍었었던 커크 더글러스 지원으로 나온 방고흐 이야기와는 전혀 달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고는 과정을 갖고 꼼꼼하게 영화를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거장의 솜씨에 극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버트 알트맨이 항상 저를 매혹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유머 감각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알트맨은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이 빈센트를 찍으면서 그의 유머 감각은 잠깐 플레이어 시나리오에 두고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심각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영화를 시종일관 내내 누르니 보통 영화 광이 아니라면 이 영화는 참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는 한 2주 정도 개봉하고 막을 내렸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제 주변에 있는 관객들은 모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나간 경험이 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영화광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별 넷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별 넷을 드리긴 하지만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솜씨에 비한다면은 그의 다른 영화들 플레이어라든가 또는 내슈빌 같은 영화에 비한다라면 이 영화는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별넷은 별넷인데 영화광들에게 별넷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네. 영화는 윤커스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마사 쿨리즈입니다. 여류 감독이고 또 최근에는 엔지도 개봉했었었죠. 여류 감독으로서 마사 쿨리즈에 대한 평가는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녀는 성공작과 실패작을 계속 반복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하기 전에 마사 쿨리즈라는 이름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손을 뻗쳐 로버트 알트맨처럼 꺼내들기보다는 오히려 TV전 무비 가이드 같은 책에 써있는 별표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코스카의 사람들이 평가가 나왔을 때 뉴욕타임즈에 나온 평가의 첫마디는 이것입니다. Not bad. 나쁘진 않죠. 하지만 뒤이어서 bad, not good.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 영화의 평가인데요. 이야기인즉슨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두 형제 제이와 아티를 키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뉴욕 욘코스가로 와서 거기 있는 할머니에게 맡길 결심을 합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할머니는 손자들을 좋아할 터이고 손자와 할머니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이야기이겠지만 이 할머니는 아이들이라면 아주 질색인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 밑에 있어야 하는 두 형제는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사촌들을 보니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36살이나 되고도 아주 애처럼 구는 사춘기 소년 같은 벨라 고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피아의 거물이라고 우기는 누이 삼촌도 있습니다. 뜨내기가 틀림없는데 말이죠. 이 영화의 재미는 이 두 사람을 보는 재미입니다. 벨라 고모로 나오는 역할에 나오는 여배우는 메르세데스 루엘입니다. 네, 피셔킹에서 제프리지스의 애인 역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루이 삼촌으로 나오는 배우는 리차드 드레이퍼스입니다. 주스에 나왔었던 바로 그 친구. 그리고 굿바이걸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았었던. 그런데 그동안 이분 어디 가셨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여러분들을 극한 미소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따사로운 이야기를 마사 쿨리즈는 여류 감독답게 부드럽게 그리고는 있는데 그녀의 솜씨치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못해 별셋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인데 저는 도대체 이 영화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빌려보길 기대하리라고 출시한 출시 회사의 기획실 내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은데 무조건 티나 터너와 무슨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원제인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이 이 영화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터인데요. 티나 터너의 자서전 영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좀 전에 정은임 씨가 지적해 주셨는데요. 브라이언 깁슨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했고 그리고 두 배우 안젤라 바세과 로렌스 피시번이 남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불행히도 이 두 사람은 아카데미 남녀 주연상에 동시에 올라갔지만 두 사람 다 너무 강력한 라이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안젤라 바셋은 피아노의 헐리 헌터에게 뺏겼고 로렌스 피시버는 필라델피아의 톰 행크스에게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십시오. 금년 아카데미상에 두 배우가 한 편의 영화로 동시에 후보에 올라간 영화는 이 영화 한 편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 영화 연기자의 앙상블로 따진다면은 피아노나 필라델피아는 될 것이 아닙니다.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단독 대시로는 이것이 최고이겠지만은 그러나 두 명이 같이 등장한 영화로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단연 압권입니다. 특히 그 티나 터너의 노래 부르는 장면들의 그 연출력은 또한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최고라고 불러도 괜찮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비디오 가게에 갔었을 때 저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한테 행복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요. 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비디오를 뽑아줘서 아 저는 이런 영화 안 봐야 했더니 자네 안 보면 이거 후회할 거라면서 내미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자켓을 보다가 아니 이런 일이 하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당장 달려온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 네.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 아저씨의 추천을 꼭 무시할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별 넷입니다. 네, 별 넷.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밤 그리고 도시입니다. 네. 감독은 어윈 윙클러, 주연은 제시카 렌지와 로버트 드니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라면 이 영화 이야기는 삼류의 변호사 해리 페브만이 삼류 권투 선수들을 등쳐서 먹고 살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일이 잘 될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영화의 평점을 주기 전에 몇 가지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제작 소식에 들어가자 동전인 첫 번째 단신 로버트 드니로가 최근 영화 감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에게 별로 제작비를 대고 있는 영화사가 없어서 자기가 돈을 끌어모아 영화를 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런 까닭인지 로버트 드니로는 이 영화 저 영화 가리지 않고 아무 영화나 출연하고 있는 것이 그의 최근 형편이다. 그리고 그가 최근 출연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으로서는 제작자가 감독이 되어서 별다른 연기자들이 출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화 등등등 네. 하며 소개한 영화 속에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 제목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일지라도 감독 잘못 만나면 좋은 영화에 출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밤 그리고 도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마지못해 로버트 드니로 때문에 별 2를 주겠습니다. 오인 윙클러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는 그가 첫 번째 만들었었던 비공개도 그래도 그의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영화. 마지막 영화는 좀 엉뚱한 영화입니다. 콘헤드 대소동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스티브 베런. 이 영화 감독 이름 기억하신다면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찍은 영화는 인자 거북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 영화는 스티븐 베론 덕분이 아니라 주연 기획 각본이 맡은 댄 맥클로이드 덕분에 이 영화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로도 잘 알려져 있고 존 랜디스의 친구이자 영화 재간꾼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이야기는 콘헤드 부부인 벨다와 프라이빗이 지구로부터 무려 20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뇌물락 지구계 영토 확장 후에 지구에 찾아옵니다. 여기 그만 일이 잘못되어 INS의 추격이 시작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미국의 CIA를 풍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쫓기다 쫓기다 16년 후 숨어있던 이들이 다시 INS의 추격에 걸려들어 자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속에 이웃들과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따분하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영화는 사운드 트랙 때문에 한몫을 본 것 같습니다. 얼터네티브 밴드로 알려진 REM이라든가 또 포스트 모던 컨트리를 부르고 있는 연어 아래 노래도 불렀었던 KD랭 게다가 장르를 알 수 없는 그룹 레드아칠리 피퍼스 그리고 마블이나 슬래시 또 소프트셀 같은 그 얼터 밴드들 그리고 고전적인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이라는 노래도 흘러나오고요. 머튼 하켓의 노래까지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 한 장 사신다면 이 사운드 트랙 하나로 최근 얼터너티브 밴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사운드 트랙 믿고 이 영화 빌려보신다면 그날 두고두고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별 하나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경고장이 날아들었나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코니드 대성은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마치 미국 중산층의 뭐 찬송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하튼 오늘 8개의 비디오, 8작품 비디오를 정성희 씨가 별점을 매겨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정성희 씨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성희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박은주 씨가 코미디 대소동 중에서 한 곡 신청해 주셨죠. 정성희 씨가 추천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룹 REM의 곡 It's a Free World Baby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프로듀서 홍동식 정성희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was hungry when I said I never got to sleep. You go ahead, you can get whatever you want. There's a feeling in my belly, the new tomorrow scene. It's an interesting job, it's the fireworks. I don't need it, I don't need it. Hit my head, he hit his head. I can't. It's a free world, baby, and you can't. the free.